죽었죠. 그렇죠? 예, 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성교학. 최근 초판이 이렇게 엄영기도라고 나와서 절판됐습니다. 어떻게 베스트셀러로 돼서 그다음에 이제 2판 나왔고 이제 이것도 절판돼서 이제 3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다 이렇게 외우니까 그죠? 한번 함께 한번 이렇게 눈을 뜨고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외우고,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는 예배 때 처음에 찬송으로 시작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또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찬송으로 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도회 끝난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이제 외우는데, 이 주기도문에 놀라운 뜻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 30여 년 가까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맨 이제 위에 보면은 여기 한국어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헬라어로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주기도문 선교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기도문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선교학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The Lord's Prayer 그렇죠? 또 한국말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다. 그 밑에 영어로는 This is how you should pray. Okay? You should pray like this.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 한국말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옆에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그냥 여러분에게 한 단어씩 이렇게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후토스, 운, 프로스스, 트레이, 후메인.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후토스는 우리 한번 때려 해볼까요? 후토스. 오케이? 후토스는 이와 같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어떻게 대고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장소를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했는데 거기서 해야 되니까 인원이 20명이 넘으면 잘못하면 고발이 오른다 그럽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곳이라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후토스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영어 고르는 thus, thus 혹은 다른 영어로는 like this, 반드시 이와 같이 라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는 un. 네, un은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렇게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셨는데,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난 거예요. 제가 첫날 한 8일 전에 10월 26일 여러분 창립 23일 기념으로 했을 때 거기 겸비하신 삼일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거기에 헬라어는 영어보다 장단점이 있지만 헬라어의 장점은 이 동사와 주어가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탁 치고 나가면 그게 벌써 독자가 야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게 나가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아르케, 그리고 티가 나가는 게 아르케. 아르케는 beginning, first time. 다시 말하면 마가가 외칩니다. 이전에는 복음서가 없었다. 두 번째,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복음서의 기초다. 세 번째,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아르케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막 독자가 들으면 야, 막 그냥 마가복음은 처음 1장 1절부터 막 충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나 영어로 읽으면 좀 이렇게 이제 김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토스 그러면 반드시 이와 같이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순서도 주기도문이 아홉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그냥 하면 30초면 돼요. 그런데 그 30초에 한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기도가 한 문장씩 한 문장씩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강한 능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해라. 이렇게 따르게 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순서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토스. 근데 운 그러면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prosixthein은 you should pray 그런 뜻입니다. You should pray. 너희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하고 같이 달라붙어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겠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후메이스는 유 너희들 이러한 그 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칸이 이제 아홉 칸이 돼 있죠, 그죠? 아홉 칸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헬라어로 드리는 그리스 정교 예배 형식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면 이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름을 하는데 원래 주기도문, 원래 주님이 하신 기도문은 여러분 쓰세요. 중요하니까 우리 다른 노트에도 써요. 이제 분량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노트에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기도문, 원래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원래 주님이 한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세상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러한 이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아니오 저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할지 그죠? 그게 주기도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 중보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또 주님의 기도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또 2000년 동안 거의 뭐 1600년 내려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마태복음이죠. 네.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딸이 귀신 들려서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이제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호락호락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요. 예수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니까요. 그 여자가 제자들을 부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부탁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부르침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여자가 제자들을 통해서 요청해도 안 되니까 막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 여인들어 진짜 개 얼마나 모멸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참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도 주세요. 예수님 깜짝 놀라서 야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 사건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영어로는 사이로피니션 페니키아 여자예요. 페니키아가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인입니다. 지중해 천여 년 동안 지중해 상권과 여러 가지 이 권세를 장악했던 페니키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어가 최초의 알파벳이다 그러지만 원래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진 페니키아. 페니키아 언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BCD 원조입니다. 예. 페니키아 막강하게 페니키아가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면요. 페니키아에서 식민지를 한 그런 이 북북 아프리카의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근데 그 카르타고에서 우리 한니발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끌고 3만 명의 군대를 로마가 난공불락이니까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 이탈리아 뒤로부터 와서 뒤에서 뒷면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빌고 그리고 엄청난 황금 보화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니발에게 꼬꾸라져서 로마가 거의 항복 직전까지 갔댔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누스라는 대단한 장군을 통해서 겨우 한니발이 진압이 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이 페니키아라는 것은 예 거기에서 세운 이 지부 하나가 카르타카로는 지부 하나가 로마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 페니키아 자부심이 있는 페니키아가 로마의 한 식민지에 불과한 곳에 종교 지도자 예수라는 분한테 가서 나는 개미다. 예,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그런 자긍심으로 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을 때 이 여인이 한 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라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 다윗의 자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해도 되다가 안 해도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게 거의 2000년 교회의 기도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 종교나 로마 카톨릭의 기도문으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Lord have mercy on me.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서 헬라어로는 기리에 엘리손 아멘 기리에 엘리손 이게 이제 헬라거든요. 그게 헬라가 라틴어로 고대라는데 기리에 우리 참고로 한번 써주실래요? K-Y-R-I-E 기리에 근데 헬라의 curious 주님 이런 뜻입니다. 기리에 K-Y-R-I-E 그 다음에 엘레이손 E-L-E-I-S-O-N 엘리손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문의 희구법의 그 언어입니다. 엘리손, 기리 엘리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이렇게 텔레비나 아니면 혹시 우리 캐톨릭이나 그리스 종교 예배에 우리 볼 수 있다면 항상 예배 때 아싸리 그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리 엘리손. 얼마나 이게 언어가 경건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리 엘리손 시작. 기리 엘리손. 한번 더. 기리 엘리손. 그렇게 우리 예배 때 챈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옆에 분에게 경이로움을 표시합니다. 어느새 헬라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하간 어느새 헬라까지 우리 한국분들 외국어에 특출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어 하죠. 우리 중국어 다 단어도 몇 개 하죠. 예, 와다시노 아다마와 짱돌데스 우리 일본말도 조금 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영어도 뭐 객지에서 고생을 하지만 영어도 좀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거짓말도 말이니까 또 말도 하시죠. 또 뭐 베트남말 그러니까 6개국에 능통한데 오늘 헬라어까지 그렇게 해서 자 뭐 기레일손 이렇게 기레일손 하는 그것을 주님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대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는 기레일손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은 뭘로 명명합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반드시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왕이 명령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명기도 왕이 명령하신 기도 그렇게 이름을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것을 이제 한국 교계에 알려서 전국화 많이 됐습니다. 어명기도. 그래서 우리 왕이 명령하신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어명기도. 우리 옛날에 어명은 사육신이 왕이 우리더러 죽으라나 보다. 그래서 왕이 그냥 독약을 먹으라고 준대. 독약 먹기 전에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 왕이 주는 독약까지도 먹는 그런 이제 우리 충성된 그런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어명기도, 어명기도가 있습니다. 그 어명기도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칸까지 한번 원래 그리스 정교나 아니면 원래 예배 시에 사용하는 그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얘기 이렇게 이제 크 사제가 나와가지고 촥 하면 우리 성도들은 아멘 그러면 돼요. 현대 헬라어는 아민, 옛날에 헬라어는 아멘 그렇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언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히브리어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예수님도 아람어, 그 당시에 국제어인 아람어를 쓰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헬라 히브리 말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2500년 동안 언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디시라고 독일어와 이렇게 짬뽕된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1890년 정도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히브리어 학자들을 대표들이 모아가지고 이 발음대로 모세시대 때 어떻게 발음했을까 해서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뉴욕이나 이스라엘에서 쓰는 언어는 과연 모세 때 그때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몰라요. 이미 2600년, 500년 동안 단절된 언어예요. 자기들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보통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죠. 없던 말을 이 성경을 보고 그대로 발음 구조를 갖다가 자기들이 통합시켜서 지금 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헬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트로덕션 식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차원이 들어가야 나중에 착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은 아멘 그러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희한한 거 다 한다 그러는데 바테로 에모노만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토 호노마스 엘레세토 헤바실리아 수 아멘. 게네테토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카에 에피게스 아멘. 뭐 하는 것 같지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옆사님 보시면서 어느새 헬라어까지 착. 우리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냥 선생님이 싫고 학교에 반대해서 야 백지동맹 이번에 우리 시험 다 보지 말자 백지동맹 다 빵점 맞자. 그래서 우리의 이 합쳐진 마음을 우리가 선생님에게 한번 참 충격적으로 보이자. 그래서 다 백지동맹인데 그래 백지동맹 다 그래 해놓고 다 백지내는데 꺾고 한 학생만 착 100점을 딱 해서 이 혼자 공부하고 다 뭐 졸리다 그러니까 다 양 밤에 꼬박꼬박 다 자는데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는 그런 얄미운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우리 한번 다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얄밉게 100점 맞은 사람처럼 착 가슴을 때리면서 어느새 헬라어까지 그렇게 한번 시작. 어느새 헬라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테로 헤먼 오인 토이스 브라노이스 아멘. 하기아스 테토토 호노마 수 아멘. 엘레 테토토 바실레아 수 아멘. 게네세도토 스텔레마스 호센 우라노스케게 에피게스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헬라어로 쭉 내려가는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초장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말 말고 헬라어는 여러분이 지금 아직 하시긴 하시지만 좀 이제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한국말은 좀 이렇게 이 인칭 대명사가 잘 확실하지 않게끔 발달되는 한국어의 장점은 또 목사님 지금 무슨 목사님 또 미국에서 왔다고 영어 쓰고 말이야 또 헬라어 저 이래 한국말에 한국말은요 머리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쓰거나 아니면은 보통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성이 농후하고 시적이고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영어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말이 통해요. 예, 예, 반드시. 그런데 한국말은 여백으로도 말합니다. 단어, 동사만 던져도 다 의미가 전달돼요. 보통 고도로 발달한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 전 세계에서 5,500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중에 들어가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이 전달돼요? 안 전달 안 돼요? 사랑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어로요 미국 사람한테 러브 그러면 미친놈 지랄하고 앉아있네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 예.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근데 한국말은 동사 하나로 탁 여백을 그렇게 만든 굉장히 발달된 언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됐지만 잘못하면 오해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시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정치성인지 말하는 사람이 의미를 꼬랑지를 감춰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영어는 주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I love you 그렇게 초장에 화자의 뜻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I love you. 나타나요? 그런데 한국어는 동사가 맨 뒤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 그러니까 우리 남자가 우리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했댔는데 너 지금 먹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너를 아이고 나를 또 버릴라나 하는 거다 막 그러는데 근데 네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또 말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사랑을 하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가 쭉 말하라 꼬랑지에 뒤집으면 또 긍정이고 다시 뒤집으면 부정이고 애매모호하게 흐려서 A, B, C, D 또 A도 A-A1, A2, A3로 수십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도의 정체성이 발달하는 언어여서 예,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카톡을 치거나 전화로 하면 대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할 때는 전화 안 돼요.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 사람들이 이 표정이 굉장히 표정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기뻐도 떡 점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도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아니면 회의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그것을 말하는 의도가 뭐요? 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 보통 이 깊숙한 언어가 아닌데 근데 우리 한국어는 한국에 대한 제가 예, 여러분들에게 문화력적인 그런 비교 관점으로 훌륭한 언어 굉장히 훌륭한 예.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따라줍니다. 예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이 언어를 통달하신 분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당신이 언어 천재인 줄 실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 최천순 집사님이 언어 천재인 줄. 자 이제 명령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 한국어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의도가. 헬라어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헬라어가 지금 우리는 시작이니까 영어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라는 것은 너, 당신, 그, 또 나 뭐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좀 쳐보겠습니다. 영어는 중간에 있습니다. 오케이? 영어 칼럼은 중간에 있는데 쭉 보시면서 뭐 예를 한번 보자면 our 여러분 our가 인칭 대명사죠 그죠? 우리의 그렇게 인칭 대명사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서 쭉 밑에까지 내려갑시다. 아홉 문장에 다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김사님 됐어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첫 라인에 네, our. 두 번째는요 hallowed be thy, thy. thy는 your, 당신의 고어입니다. 아, 섹스피어가 쓰던 그런 고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에 근거해서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들 너무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번역이 잘 돼 있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거 제일 많이 쓴 자라는데 미국의 교회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데 세상에 그 중에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NIV는 19%밖에 안 쓰고 킹 제임스 버전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있는 옛날 고어 성경을 지금도 53%가 쓰는 것을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 고어로 이제 die.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라인에 예, die kingdom come.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는요. 또 die will be done. 당신의 나오죠. 자, 우리 다섯 번째는요. give us 나오죠. us 우리들에게 또 this day our yeah, our 나오죠. 네. 여섯 번째는요 and forgive us 그 다음에 our debts 그 다음에 as we to forgive our debtors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라인에 lead us 예, 똥치 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deliver us from evil 예, 아홉 번째 for thine thine은 yours 당신의 것 그것의 우리 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저는 8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언어로 기도를 하면서 1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요. 아버님이 대학 교수지만 뭐 대학교에서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심장 판막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텐데 이제 그래서 어릴 때 참 어렵게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이제 신문팔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전액 장금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그 전액 장금을 주는 어떤 그 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걸 받게 됐어요.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려운데 이 국민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게 된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막 기도한데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받아봤어요. 노트가 없으면 하나님 노트 달라고 기도하면 노트 주시고 하나님 고무 주세요. 연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우리 빵 하나 앙코빵 하나 어깨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기도 응답을 잘 셀 수도 없는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 76년도 말에 추운 겨울날 3박 4일 금식 깊숙이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굉장한 깊숙한 만남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같이 하나님을 과거에 알았고 10년 동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명령하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이야 이건 엄청나게 충격이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한 기도와 그 이후로 한 기도는 막 차원이 달라지는 기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면 our 있고 뭐 us 있고 your 있고 we 있고 뭐가 없습니까? 알겠죠? 거기에 예,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놀라운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주기도문에는 I, my, me가 없다. 내가라는 것이 없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핵심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다. 주기도문은 나를 제거하는 기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 못 박는 기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아 중심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나라가 내가 살았다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비전을 성취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활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전환점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ontological revolution 이 존재론적인 혁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혁명되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 It is no longer I who lives but Christ Jesus who lives in me and lives through me and I become the living water of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pirit coming powerfully overflowing out of my soul and spirit. 나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만 해도 이 인류가 너무너무 미개했어요. 얼마나 미개했는지 왜 인류가 미개했느냐 지금으로부터 2400년 동안 2400-5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런 이 세계적인 그런 이 학자가 생물학이 원래 전공이에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놀라운 학자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 그의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연애하면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냥 이 간절히 원했던 건 우리 도서관만은 불태우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제가 1994년에 이화여대에 가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80명에게 그때 1994년도에 이화여대 도서관의 책이 20만 권이었어요. 뭐 지금은 더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알렉산드레이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도서관의 책이 몇 권인지 추정할 수 있는 몇 권 같습니다. 네, 50만 권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싹 단전하게 불태버렸죠. 네, 원래 생물학을 그 양말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그 우주론으로 해서 인류가 2000년 동안 지구가 중심이다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일곱 가지 별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저 위에 우주 위에 파라다이스 낙원이 계속 있어서 거기 신이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 우주론 일곱 개의 별과 삼층천이 우주론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 교만하고 자아중심적이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멀리 탐구하러 가지 않고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바다 저쪽에는 거대한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죽는다는 굉장히 미개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 그런데 우리 코페르누쿠스, 갈릴레오, 그다음에 이 케플러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 주의 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주의 종들의 과학자를 통해서 완전히 전환돼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며 우리 지구가 그를 돌고 있다고 이 인식론의 혁명과 전환이 일어나고 나서 인류는 이제 미개한 데서 깨어나게 됐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교통이 빨리빨리 진행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발달로 400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우리 징기스칸 800년 전에 징기스칸이 그냥 막 기독교를 막 핍박하려고 그럴 때 그 교황이 징기스칸한테 우리 사신을 보내서 편지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어떤 6개월 내지 1년 걸렸어요. 예. 지금 편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큼 걸립니까? 카톡 그러면 이야 1초만에 게임이 끝나잖아요. 예. 그냥 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카톡 그러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개한 인간이 1초 만에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교통이 아주 엄청나게 빠른 인류로 문명으로 변화되게 된 것은 자아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인류가 인식론적인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 중심적인 기도 생활, 나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 오늘 주기도문을 어명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혁명되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 응답받는데 6개월 1년 걸렸던 그런 미개한 시절에서 하나님한테 카톡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카톡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초스피드의 교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 다음에 저 이사야서 66장,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지 하나님한테 말하려고 해. 다 안다,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초스피드의 미개한 성도가 초스피드의 최첨단의 그런 이 카톡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그 길이 뭐냐, 내가 제거되고 내가 없어지고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환되는 역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그래서 기도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칠판에 앞서서 소개한데, 예, 크게 말해서 기도가 두 가지예요. Prayer from below, 아래서 위로 드리는 기도, 아래서 위로 드리는 기도, 예, 소원 기도, 예, from below, 밑에서부터 드리는 기도. 그러나 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도 철야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땡깡 기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 땡깡이라고 알죠? 땡깡 쓰는 거, 땡깡 기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막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뭐 스마트폰 사줘, 야 너 스마트폰 너 지금 할 때가 안 돼, 지금 공부해야지, 막 그냥 할 때 애들이 이제 드디어 막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금식 기도 체제로 들어갑니다. 밥 안 먹어! 금식 기도 체제. 그러면 엄마는 진짜 애가 밥 안 먹으면 다다다 떨면서 그 금식 기도에 이제 급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죠. 또 그러면 애가 그냥 잠 안 자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철야 땡깡 기도, 금식 땡깡 기도로 완전히 자기 소원을 성취해야만 되는 이런 소원 기도. 막 그것도 기도니까 참 좋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애가 이렇게 불효막심한 그래서 땡깡 쓰고 엄마 아빠한테 자기 소원을 막 이루고 엄마를 이용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활용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만 했던 그런 이 철이 안 들었던 어린애 시대에서 나이가 스물이 넘고 철이 들고 점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나로 인하여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고 아버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이 효심이 극심한 효의 그런 이야 성숙도로 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겠습니다. 이렇게 엄영 기도겠습니다. 그래서 prayer 기도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도, 그렇게 됐어요. 기도가 이제 그래서 이 땡깡 기도에서 땅에서 소원 올리는 소원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당겨서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prayer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 혹은 엄연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땡깡 기도 드릴 때도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소원기도 성취해서 성령 충만하여 소원성취, 금식하여 소원성취, 백일기도 소원성취, 이렇게 그러한 소원성취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궤도를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엄연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I, my, me,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또 우리 나를 제거하는 기도, 나를 자아를 옛사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으로 채워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영어로는 We don't know how to pray,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사도바울같이 2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탁월한 영성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영성가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모른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가 많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드리나니, 사람의 자기 영 외에는 자기 사정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뜻도 그리고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의 영 내 속에 오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영을 더불어 부르짖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 어명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이제 땡깡 부리는 철없는 아이에서 이제 효심이 극심한 그런 효자로, 효녀로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래 할 수 없이 주기도문이라고 명명합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어명 기도. 우리 한번 세 번 합시다. 나도 이제 고쳐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어명 기도. 어명 기도. 어명 기도. 어명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알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기도해라, 또 저것을 기도해라, 또 이렇게 내 뜻은 이것이다. 뜻을 자꾸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뜻이 자꾸만 일치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그게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아모스서 3장 3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지금 우리 서원의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면서 아모스서 3장 3절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3장 3절 1276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3장 3절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돼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려?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뜻이 같아야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뜻에는 문제가 있어, 없어요? 예, 여러분은 있지만 나는 많습니다. 우리 뜻에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 뜻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의리, 사람과의 정,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땅에 소원이 많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뜻이 일치가 돼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뜻이 맞지가 않아요. 내 뜻에 문제가 있어요. 내 뜻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뜻이 안 맞아. 그럼 누구 뜻을 없애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내 뜻을 없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돼서 우리 연합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간단합니다. 예, 네, 나의 뜻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듣기가 충격적이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은 절대 이루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충격적인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요새 뭐 이창호, 근데 이세돌. 여기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이세돌. 예. 돌 세 개로 그냥 상대방을 제압해서 바둑을 이기는 그 이름.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이 골프계를 열었던 그 이름은 얼마나 잘 지어. 박세라버려. 박세. 예. 가. 이름 잘 지어. 예.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든 얘기했어요? 세돌, 네. 이창호.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지만 옛날에 제1교포 중에 조치훈이라는 분 계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두 살 많으신데 한국말은 좀 잘 어려운데 이 조치훈 선생. 근데 여러분 이 바둑에 1대1로 시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명씩 시합하는 것도 고수들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수들의 얘기 들어보면 7단 두 명이 9단 한 명을 못 이긴대요. 심지어 7단 10명도 9단 하나를 못 이긴대요. 왜냐면 7단은 벌써 100수 정도 보면 9단은 150수, 200수를 보기 때문에 이게 고수 하나를 이기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조춘 선생하고 제가 팀을 이루었어요. 근데 아, 저는 바둑 한 번도 못 한 번도 둔 적이 없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배우려고자 어릴 때부터 작정을 했어요. 열아홉 개 있는데 이게 지금 왜 바둑 줄이 왜 열아홉 개가 있는지 먼저 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한 세계 1인자 조치훈 선생과 제가 이렇게 이제 한 팀을 얻었어요. 그럼 저쪽 이제 일본 칠단이 야, 저 이방석이 야, 아나타노 나마요와 자부동 데스. 와다시노와 나마와 깔게 됐으네. 그래서 우리 저 이름도 자부동. 야, 저 친구 한 8단은 되나 보다. 야, 구단하고 동행할 정도 보면 보통 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예, 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일본 7단이면 고수 아니겠습니까? 딱 한 점을 뒀는데 나는 그 양반이 저기다 왜 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간단합니다. 조치훈 선생하고 무슨 어떤 그 암호를 짜든지 다 그분의 눈치를 보든지 센세이 어디다가 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센세가 북위 37도 그 다음에 경도 27도 거기라고 이 우리 선생님이 딱 얘기만 하면 거기다가 나 딱 두는 거예요. 이제 일본 7단은 딱 내가 거기 이야 저런 고수를 나는 이해도 못하면서 걷다가 순종해서 났는데 저쪽은 막 기절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조치훈 선생의 의지에 의해서만 7단 둘은 가볍게 이기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해서 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이 게임이 백전백승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바둑계에서는 조치훈 선생이 나보다 나이 두 살밖에 없지만 많지만 조치훈 선생은 하늘이고 나는 땅입니다. 바둑계에서는. 예. 하물며 우리 인생과 우주와 전체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이고 나는 땅 아래 땅인 줄 믿습니다. 예, 개미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과 제가 똑똑한 사람이면 자기 뜻을 빨리 없애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승리의 기본이요 백전백승의 여러분 그런 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예. 터툴리안 그럼 쓰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2세기 때 전 기독교 전체를 관할한 사람 중 하나인 터툴리안이라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신학자며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 그래요? 논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한 거대한 하나님이 내 개미 같은 조그만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 신이 아니고 나랑 수준이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왜 그분을 믿느냐.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 예. 김태 목사님 말이 됩니까? 예. 예. 그게만 이해가 되고 논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짱 뜨는 그런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더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른다라는 우리 토툴리안의 주의종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아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어명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I, my, me가 없다. 이게 처음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명기도를 하면서 점점점 내 자아가 뽑아진 내 자아의 공간에 우리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임하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점 움직여 나무로 말미암아 참 백전백승하게 되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 요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요. 아, 7장 17절. 제가 조금 헤맸어요. 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지 알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 사업상에서나 우리 애들 키우는 데서나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내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소원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인데 잘 영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소원 기도를 많이 올리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탑니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 소원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은 내 소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굿은 다 소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통로가 돼서 30명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60명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100명 1000명 만명을 살려내는 그런 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찌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성숙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뜻,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둘이 뜻이 안 맞으면 어찌 동행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맞기 위해서 자기 뜻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극심한 효녀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효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빙미 나를 중심으로 도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철이 들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태양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궤도에 따라 돌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혹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에 오늘 저는 신을, 두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1, 2,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아브람과 그다음에 이제 4대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요셉의 해골을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갈 때, 거기가 진공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종교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이미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popular, 한국말로 하면 가장 유명하고 뭐죠? popular. 예. 가장 유명하고 또 인기 있는, 가나안 땅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이 알 신이었어요. 알. 그래요? 바알. 반드시 알이요. 거기 쓰세요. 알. 그래서 이렇게 대조표를 한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 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신은 야훼지만 엘스입니다. 엘. 네. 그래서 알 신과 엘신의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신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때 그 유명하고 아까 파퓰러 뭐라 그랬죠? 인기가 많은 그 알신으로 많이 전향을 해서 엄청난 우상숭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알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 깊숙한 집단 무의식 속에, 우리 집단 영 속에 이 알신을 섬기던 그런 5, 6천 년의 우리 민족의 그런 알신을 섬기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이 알신을 여러분이 소개하고 이 알신을 섬기는 것을 이 시간에 완전히 쪼개고 박살내고 우리 엘신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꾸 하신 우리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께서 교인이 한 3, 4만 명 될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여러분 신학진남이라는 데서 신학진남이라는 책에, 신학진남 합동측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예요. 거기에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제자 교육을 했긴 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 자기 교인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 깊숙이 들어가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 복을 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버릴지언정 내가 복만은 내가 취득하겠다. 절대 그것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서 나는 참 실패한 목회자로서 참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복의 주체, 이게 알신입니다. 샤머니즘의 핵심, 이게 알신이에요. 예, 쓰겠습니다. 첫 번째, 알신은, 준비됐습니까? 네. 알신은 축복만 하고 저주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알씨는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알씨는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너무 빠릅니까? 괜찮아요? 예, 알씨는 축복만 하고 저주 안 해요. 두 번째는 절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알씨는 도덕적인 성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알씨는 성전 안에만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뇌물만 잘 바치면 성전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전혀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관여하지 않고 나를 봐줍니다. 어떤 해도 자기에게 이 뇌물만 바치면 헌금만 잘하면 다 축복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알씨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신입니다. 사람들이 믿기 쉬운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알씨에게 다 전향해서 심지어 그냥 이 제사장들까지도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하고 왕들도 타락하고 다 바알신 반신을 섬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우시아 왕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알신 바알신 신상들이 막 성전에 들어와 있고 그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예요. 자 뒤집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섬기는 엘신 엘로힘 그다음에 엘로히 야훼 우리가 믿는 엘신 엘신은 이 바알신과 뭐가 다른가?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엘씨는 예, 축복만 하지 않고 저주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엘씨는 말만 하면 명령입니다. 말이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여러분에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우리 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리라. 아노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말씀했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가 하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우리가 보통 말씀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자님 그죠? 말씀이 영생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명령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신의 특징은 말 자체가 전체가 다 명령이에요. 본인이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를 만들었고 자기의 말에 의해서 막 빛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버리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막 그냥 2-300명을 매일 먹일 수 있는 고기와 만나와 그냥 막 반석에서 물을 터칠 수 있는 그런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말이 다 명령이에요. suggestion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엘씨는 말 자체가 명령이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말 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 성결이겠습니다. 성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핵심은 성결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오케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케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전부 다 거룩해. 다 거룩해. 그래서 우리 이 어명교대에도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거룩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엘신의 명령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네 번째, 이 엘신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신인 것입니다. 장소를 초월하신 그런 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믿기에 쉽지가 않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따르고 이 신이 보내신 아들을 따른다는 것은 넓은 길로, 인기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의 대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승리와 생명이 보장된 그런 길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심지어 우리 많은 이하의 프로스페리티 형통 신학을 우리 지향하는 그런 리더들이 이 지금 우리에게 유포하는 신은 대체적으로 알신입니다. 물론 십자가도 있고 신학도 했고 넥타이도 맸고 이렇게 형식은 갖췄는데 알신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한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대로 거기 계시옵소서. 땅은 우리가 맡겠나이다. 그래 이제 성전을 떠나면서 이제 성전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동행하시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예수 아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같이 동행. 아 예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부담되게 왜 그러세요? 내일 저녁에 때 우리가 2차 3차 가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따라오세요. 다음 주날 내가 와가지고 또 내가 또 이렇게 맛있는 우리 주님이 맛있는 뇌물 자 바치러 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하늘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거기 계시고 성전 밖에서는 우리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요 우리 알신입니다. 바알신 굉장히 믿기 쉽게 만들어서 우리 성결 요구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심하게 말하면 진짜 엄청난 영적인 그런 기만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요 오늘 이 알신을 여러분 십자가에 완전히 쪼개버리시고 알신 재단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시고 우리가 야훼신 참신 엘신을 섬겨서 좁은 길이지만 잠언 말씀 그대로 이 의의 길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나 일단 들어가면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나타난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대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어명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엘신을 섬기는 참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기도고 근데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불효자에서 효심이 극심한 자녀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어명기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말은 한국말 영어 헬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나와있죠 그죠? 네, 우리 영어로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왜 who가 아니라 which입니까? 이건 이제 고어라서 그래요. 고어. 400년 전에 그래서 who, 원래는 who art in heaven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Our Father. 이 영어는 한국어보다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어는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파테레몬. 한번 따라합시다. 파테르. 이렇게 이 고어는 파테르로 추정해요. 몰라요. 2000년 전에는 지금 그리스 가면 푸 발음이 경음이 돼서 빠떼르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빠떼르. 그 제가 헬라어에서는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 빠떼르. 예. 그것이 아버지라는 경의의 언어보다는 빠떼르라는 단어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아버님 하는 그런 유교적인 경의보다는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 아빠 그런 뜻이 강합니다. 아빠 이렇게 우리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들어오듯이 아빠 너무너무 친근한 아빠 그렇게 아빠 무릎에 마음대로 앉아서 아빠하고 놀고, 예, 그렇게 아빠 몸에 팍 안겨는 아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고 빠떼 하게 이제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제자는, 그죠? 예,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예, 아멘. 그래서 빠떼 한번 따라서 빠떼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예, 하나 아빠 이렇게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아빠라는 거, 내 생명의 창조자요, 예, 내 생명의 보존자요, 예, 네, 세 번째 내 생명의 보호자요, 나의 방패 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빠, 나의 방패 되시는 아빠, 내 지붕 되시는 아빠, 이렇게 아빠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기도. 빠떼레몬 우안토이스 프로노이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명기도 주기도 첫 시작이 아빠 하고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예, 좀 우리 근육으로 이렇게 배운 것은 영구 기억되니까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들고 좀 이렇게 노트 놓으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빠. 예, 시시하게 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뭐 누구라고 문화식 숫자를 이렇게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아빠. 예, 애들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leaning on his arm everlasting arm 그런데 애들이요, 애들이 막 놀다가 막 그냥 친구들한테 진짜 왕따도 당하고 주먹으로도 맞고 그냥 그냥 마음이 그냥 막 그냥 불안하고 울렁거려가지고 그냥 집이 막 떠서 엄마! 막 한 10초 전으로 품에 안기다고 품이 이제 안겼어요? 안제 품에 안겼어요? 예, 안기고 나면 편안함이 몰려오고 예, 엄마로부터 오는 그 따스한 온기와 확신, 우리 엄마는 나는 나를 신뢰, 우리 엄마는 나를 밀어줘, 나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엄마 또 놀고 올게, 또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품에 팍 안기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싹 다 제거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볼펜만 말고 한번 아빠. 시시한 사람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죠. 그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아빠. 자, 그 다음에 아빠 우리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빠보다는 우리의 아빠.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은요 적어도 두 분 이상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나와 일대일의 관계, 그래서 일대일의 관계, 그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 굉장히 깊어지게 돼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만 많이 그렇게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 양쪽 날개 없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몽둥이가 되는 거, 몽둥이가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 신앙 깊은데 나의 그 신령함과 나의 영적인 높은 수준이 우리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그냥 일본도로 송망해가지고 단칼에 니폰도로 단팔에 그냥 모가지도 치고 칼도 치고 입도 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다가 이제 산신령으로 예,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전락이 아니라 승천할 때가 있습니다. 만은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예,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아빠, 우리의.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성도와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만큼 성도와의 사랑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아버지. 자, 그다음에 도매 중요한 건 이제 오엔 또이스 우라노이스예요. 영어로는 which art in heaven이죠, 그죠? 영어로는 heaven, 그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heaven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까 영어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틀려서 마음 대답하세요. 이렇게 한국분들은 너무너무 이 점잖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 가보면 알아요, 유학생들 가보면 알아요. 우리 미국애들은 틀려도 막 얘기해요. 한 개 알고 열 개로 말해요, 미국 애들은. 예. 근데 한국 분들은 열 개 알아도 하나를 말할까 말까 왜냐면 손든 사람은 안기부, 안기부에서 딱 잡아가니까, 공안에, 공안에 딱, 공안에다 공안이라 그래요. 아, 빨리, 그걸 잡아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틀려져서 오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자,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eaven, heaven. Heaven이 여러분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단수예요. 우리 한국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수예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해가 이제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 주일날 대회 때 참 멀리 멀리 멀리 또 높은 곳에서 낮고 낮고 낮은 나를 굽어살피시며 한 이 우리를 사랑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처음에 이제 막 헬라어로 우리 어명 기도를 보면서 충격에 충격을 가게 된 것은 이게 우라노스라는 것이 복수로 나온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은 것이에요. 빠떼레헤몬 오인토스 우라노이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단어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에 맨 꼬랑지에 OIS가 있을 거예요. 예. 오미크론, 예, 거기요. OIS. 예. 오미크론, 입실론, 시그마에서 OIS 그랬어요. OIS는 놀랍게도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만약에 한국말로 하려면 아빠, 우리 하늘들에 계신,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하늘들에 계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주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우주론 지배했던 우주론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우주론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대서요. 크게 말해서 하늘이 3개입니다. 별은 7개로 돌고, 예,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제 대기권을 한번 따라합시다. 우라노스. 그 다음에 요 대기권부터 시작해서 펼쳐있는 7개 별이 펼쳐있는 그 우주를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 우라노스. 그리고 그 7개 별 위에 하나님이 보좌가 보좌에 좌정하신 곳을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다이스. 네, 그렇게 우라노스, 메타 우라노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노라 한 것은 이 파라다이스를 갔다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빠테르헤몬 우라노이스가 아니라 우라노 우라 우라 우라 우라노 빠테르헤몬 오인토이 우라노라고 만약에 단수로 얘기했으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라노이스니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어디 계시다는 뜻이에요. 에? 하늘들에 계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든 종교가 크게 말해서 두 갑니다. 신의 임재에 따라서 크게 말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쓰세요. 초월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초월 종교는 신이 인간 사회에 이렇게 시시콜콜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초월하여 인간을 굽어 살피는 그러한 신입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유교에는 인격적인 그러한 신의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유교에 도라고 있습니다. 도, 예, 천도, 하늘의 도. 그래서 자 위에서 개 굽어 살피는 도. 우리 18세기 유럽을 풍미했던 니즘. 하나님, 신은 하나님은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우주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만 놓고 절대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시고만 하는 그런 섭리, 섭리라는 단어도 안 써요. 우리를 바라보시만한 그런 신이시다. 특별히 유교의 도, 초월적인 신. 그러니까 초월적인 종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와는 정반대로 신이 내재하는 신이에요. 특별히 샤머니즘, 우리 베트남에도 그런 종교가 굉장히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막 집집마다 이렇게 막 재단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 사이의 사회 끊임없이 시시콜콜이 간섭하시면서 인간사를 움직여나는 내주하는 신. 그래서 트랜센던스, 그 다음에 에미넌스, 두 가지 신의 개념을 가지고 종교가, 천세계 종교가 발달돼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는 얼마나 놀라우신 신냐면 빠테레몬 오인토스 우라노스, 저 하늘 하늘 위에 일곱 개 별 위에 아니면 그 은하계 위에 저 우주에 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바라보시고 통치하시고 통치하시고 치리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신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깊숙이 오셔서 우리의 호흡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핏줄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하는 우리 속에 충만한 우리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신은 우리 여호와 신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째 하늘도 계시고 둘째 하늘도 계시고 셋째 하늘도 계시고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어명기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목이 컬컬해서 철야기도 하거나 목 컬컬해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막 소나무 하나씩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깊숙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으로 가서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계시고 내 영 속에 계시고 내 호흡 속에 계시고 내가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장소에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 헬라어는 파사 헤메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너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헬라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날마다 매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우주의 편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함. 그래서 빠뜨려 헤몬 우라노이스 한번 따라서 우라노이스 우리 한국말로 합시다. 하늘들에 계신 어디든지 계시는 안 계신 곳이 없는 내 속에도 계시고 나를 초월하시고 내 안에 내재하시는 아빠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장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세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전에 이제 제가 임재와 내주 두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존에 임재와 내주가 있습니다. 임재와 내주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이죠. 그죠? 우리가 구름 위에 날개를 펼치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에 가오리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그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presence라 그래요. P-R-E-S-E-N-C-E presence P-R-E-S-E-N-C-E presence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어떤 성도가 자기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장소나 아니면 어떤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그렇게 한 개인의 인격이나 장소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그 영혼에 그 장소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나 그 개인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센스티브한 그런 분들은 어느 재단에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를 많이 전 18살 19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는데 벌써 성전에 딱 가서 엎드리면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신의 그 임재의 깊이, 영어로는 thickness, 하나님의 성전에 이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같이 그렇게 가득 찬데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굉장히 내주가 깊은 그런 교회는 벌써 들어가면 구름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thick해요. thick하다는 단어 한국말로 네? 두껍다.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느껴져. 그러나 교인이 적건만큼 간에 벌써 기도 안 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막 엎드리면 벌써 바짝바짝 말라있습니다. 그게 이미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쳐졌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에이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장로님 꼴보기 싫고 우리 목장님 꼴보기 싫고 또 목장님의 부인을 목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녀, 그러니까 목녀는 좀 내가 야 옛날에 그 목 없는 미녀가 목녀가 아닌가 그래도 그 그래서 목녀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녀, 그래서 anyway 아이 꼴보기 싫어서 가. 그래서 아예 뭐 집에서 예배죠. 아예 뭐 텔레비에 뭐 훌륭한 목사님들 뭐 막강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 이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바쳐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정도가 아니라 내주하는 역사가 우리 재단에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도 바쁜데 우리 수요일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같이 나온 거 왜? 벌써 내가 집에서 있을 때와 다른 데 있을 것과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러한 장소 속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이 임재와 내주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득 삼아 따라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예. 다음 따라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존재가 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만민이 와서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기도를 하고 뭐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따라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예,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 중보 센터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포들 다 구원받게 될지어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베트남 우리 성 베트남 사람들 다 구원받게 되는 30명, 60명, 100명, 1000명, 만명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센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여 내 이 성전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고 내 왕국은 주여 파괴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인트로덕션에 어떻게 누가 이렇게 책에 가는 이렇게 서평 같은 걸 여러분 또 이제 하나 받으셨죠, 그죠? 네,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우리 한국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교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유는 리더가 목사님이나 우리 리더가 진짜 양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왕국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말씀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사람은 한 사람도 만들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을 만들어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제거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엄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제 자기 왕국을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도구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의의가 찬란하게 비춰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숨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지만 이렇게 이 빛이 숨으면 숨을수록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제가 2, 3, 4를 이제 따기 꼭대를 따게 되면 더욱더 너무 많은 이 말씀들과 또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좀 끝내고 기도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명 기도는 목사님 어명 기도는 어떻게 우리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들을 때 하는데 얼마만에 한번 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5 라인 5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있죠. 그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명기도는 언제 한 번은 꼭 한다? 네, 날마다. 그래서 우리 어명기도는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이 어명기도 우리 주기도문의 위력을 체험하시면서 의미 있는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가 제가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넘쳐흐르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빠, 어디든지 계시는 아빠, 나와 함께 계시는 아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놀라운 아빠,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내 뜻을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효심이 없는 그런 불효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효심이 극심한 자녀가 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 뜻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엘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효심이 극심한 아들로 딸로 나를 오늘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땅에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소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5초 동안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한번 축복하면서 보세요. 일단 5초 동안 한번 예수님, 예수님, 영남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호남말도 제가 할 줄 아는데 우리 옆에 보자. 예수님 똑 닮았네. 예수님 똑 닮았네. 또 우리 호남말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허블하게 닮았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허블하게 닮았어. 예, 우리 이제 어명기도 한번 우리 기도 좀 들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오늘 돌던 시대 미개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저야 아빠 오늘부터 아빠를 중심으로 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를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돌겠습니다. 하나님 내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 비전에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지는 내가 돼서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막 예수님을 느끼고 나만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나 아버지 중심적인 내가 되겠다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우리 세 번 한번 부르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빠 내가 신앙에 내가 인생의 중심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중심으로 내 뜻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오늘 시간에 접기를 사모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아빠가 중심이 되게 되지 아버지를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게 되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빠 어디든지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아빠 내가 차에 타면 차에 계시고 내가 집에 가면 집에 계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먼저 와 계신 아빠 나를 감싸시고 역사하신 아빠 볼지어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바치 오 주여 오늘 하나님이여 이 어명기도를 우리가 이제 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명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왕국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완전히 주 앞에 바치는 그런 말을 말마마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고 놀라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